가슴에 파란 낙엽이 스쳐갈 때 울고 싶도록 그리운 당신 물결도 잠긴 어느 날에 호숫가에서 맺은 사랑의 역사 허무해도 못 잊어 애태우는 낙엽질인 내 슬픔만 쌓여 가득 낙엽지는 내 마음. 저주받은 운명의 근 했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소나비 사랑에는 마음껏 웃고 미움이 서리때면 몸부림을 치면서 말없이 살아 그 오랜 세월을 돌지 않는 풍차여 울기도 했다 웃기도 했다 그래도 한은 없었다 눈물이 흐를 때는 말없이 울고 돌지 않는 풍차요 놓고 남남으로 돌아섰다 호수의 백조처럼 내가 가는데 사랑을 막아놓고 발길을 묶어놓고 진정이 진정을 비가 날인다 남남으로 돌아섰다. 흐르는 구름처럼 내가 가는 이고 사랑은 막혔어도 백전은 먹기 위해 울지 못한다. 물결 따라 불어오는데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잊지 못할 그 사람 슬픈 사연에 슬픈 사연에 이 밤 목이 메인다. 하늘 멀리 사라졌는가 언제까지나 가슴 속에 새겨놓은 그 사람 잊지 못했어 잊지 못했어 오늘도 흐느껴 온다. 이슬비 소리 없이 내리던 밤길 서로 가슴 깊이 상처난 아픔일래 안녕도 못하고 깨물던 입술 아 그러나 이슬비 다시 오면 먼 날 그리워 지는 바람이 글씨 깊이 상처난 아픔일래 안녕도 못하고 깨물던 지는 파란 이별의 글씨 가슴 뜨거운 하 당신과 난 사는 것 사랑해 사랑한다 당신만을 위해서 이 세상 다하도록 변치 말자 약속하니 아 슬픔을 참고 당신 행복을 나는 빕니다 내 목까지 사라지오 지는 날이 당신과 난 마지막 사랑해 사랑한다 당신만을 위해서 이 몸은 죽어져도 후회 맹세하니 아 괴로움 참고 당신 행복을 나는 빕니다 내 목까지 사라지오 흘리는 눈물이 이를 이렇게도 가슴 깊이 사무칠 줄은 그리움이 쌓이는 창가에 별들을 바라보며 잊으려 해도 사랑하는 내 마음은 변할 수 없네. 이별이 안아다준 쓰라린 상처가 이다지도 내 가슴을 울려줄 줄은 그리움이 흐르는 창가에 가랑잎 바라보며 잊으려 해도 보고 싶은 내 마음은 변할 수 없네. 안타까운 몸부림에 사무치는 가슴 속에 깊은 상처 남겼는데 멀리서 그리워서 다시 또 찾아보면 그 느껴 시라리는 눈물 만나면 괴로워 울었지 사랑해선 안 될 사람 헤어지자 다짐 해도 잊지 못할 추억들이 아픈 미련 남기는데 외롭고 보고파서 다시 또 찾아 보면 그 느껴 시라린 이름을 만나면 괴로워 둘이서 걸어가면 외롭지 않아 나 혼자 쳐다보니 밤하늘 보다 둘이서 바라보면 정가워 마음과 마음으로 맺은 너와 주변 거센 물결도 너와 나 둘이라면 헤쳐나가리 나 혼자 지켜보니 꽃잎보다 아니 너와 나 둘이 더욱 그리워 마음과 마음으로 맺은 너와 나 이 세상 다도록 변치를 말자 요청과 가슴에 봄은 왔다고 설레이네. 난 몰래 설레이네. 가을이 오고 풍년이 다시 찾아올 때에 황소 타고 시집 가는 아랫마을 이쁜이 달뜨는 아랫마을 경사가 났다고 소문이 났네. 마을 사람 웃음꽃이 피었네. 어곡이 있고 풍년이 다시 찾아왔으니 황소 타고 시집 가는 아랫마을 이쁜이 언제까지 행복할 거야.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 언제까지 즐거울 거야. 기쁜 일도 함께하며 슬픈 일도 함께하고 이 세상에 어찌라도 함께 갈 거야. 봄 여름이 가던 내 사랑은 해와 달이 가던 내 사랑은 변치 않으리.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 언제까지 행복할 거야. 기쁜 일도 함께하며 슬픈 일도 함께하고 이 세상에 어찌라도 함께 갈 거야. 봄 여름이 가도 내 사랑은 해와 달이 가도 내 사랑은 변치 않으리.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 언제까지 행복할 거야. 다른 아가씨 진례꽃 필 때 복사꽃 피는 포구 심리포구로 닮아진 가든 순이야. 열아홉 살 내일은 꽃 피는 가슴 강바람 산바람에 검은 머리 날리며 목화 따던 아가씨 따른 아가씨 봄날이 갈 때 복사꽃이란 포구 십리포구로 네 맞은 가든 소리야 나룻배가 올 때마다 열아홉 살 내일은 꽃피는 가슴 꽃바람 꽃바람에 소매자락 날리며 목화따던 아가씨 떠나버린 미운 사람 누가 못해. 기운은 골목길에서 쓸쓸한 사랑에서 그렇게 해도 다정했건만 지금은 하느님의 곁에서 행복하게 살겠지. 생각하지 말아요 다시는 생각 말아요 진정한 마음 바쳐 새긴 그 사람 생각하면 누가 못해 저우는 공원길에서 세우는 산길에서 그렇게 해도 다정해 지금은 하느님의 곁에서 행복하게 살겠지. 이슬에 젖는 넓은 초원에 샛별 바라보며 피어나는 이름 모를 꽃송이 새파란 잔디 위에 아침 햇살 눈부실 때 멀리 흘러가린 빙구름에 젊은 꿈 실어보네 초원은 부르고 마음도 부르니 가슴속에 말이 흘러서 끝없이 달려가네 젊은 초원은 나의 마음 이슬에 젖는 넓은 초원에 샛별 바라보며 피어나는 이름 모를 꽃송이 새파란 잔디 위에 아침 햇살 눈 부실 때 하늘벌레 흘러가는 행구름에 젊은 꿈 실어보네 초원은 부르고 마음도 부르니 가슴속에 말이 흘러서 끝없이 달려가네